쪽에서 용서 바라는 네 모습 너를 받아달라고 차마 못 가겠다 너의 인기척 바라며 또 자 짧아진 잠 속에 너무나도 긴 꿈을 마치 영원처럼 더 깊이 나의 하루를 짓누르는 꿈인데도 너무 가슴이 아픈 계단에 앉아 나 몰래 오는 네 모습 정말 사랑했다고 참아 못 가겠다 너의 아쉬운 눈물이 슬퍼 짧아진 잠 속에 너무나도 긴 꿈을 마치 영원처럼 더 깊이 나의 하루를 짓누르는 꿈인데도 너무 가슴이 아픈